HUBS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이곳은 한양 우편함입니다. 여러분에게 명절은 어떤 기억을 가진 단어인가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기억, 특집 프로그램을 챙겨보며 걱정 없이 웃던 기억, 밝게 뜬 둥근 달을 보며 소원을 빌던 기억, 아마 가족과 관련된 따뜻한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추석이 다가올 때면 항상 송편 그리고 외할머니가 함께 떠오르곤 합니다. 추석을 맞아 외할머니와 함께 넓은 평상에 앉아 송편을 빚던 기억 말이에요. 손재주가 없던 저와 다르게 저희 할머니께서는 참 예쁘고 동글동글한 송편을 잘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송편을 이쁘게 만들어야 나중에 이쁜 자식 낳는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 말에 괜한 승부욕이 생겨 몇 시간이고 송편만 빚었던 추억도 생각나네요. 가족 그리고 명절은 언제나 따뜻한 향수를 불러오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와 공유할 때면 그 기억이 더 생생해지기도 하고요. 자, 그럼 오늘 한양 우편함에는 어떤 이야기가 도착했을지 만나볼까요? 키썸 투맘 마마 K-I-S-O 태어날 때부터 이뻤지 오똑한 코와 눈은 어쩜 그리 맑은지 일국수보다 미소를 지을 때 like 아침에서 눈부셔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져버려 해가 바뀌어도 항상 소녀 같아 행동 하나하나 귀여워 그거 알아 예뻐 멋져 사랑스러워 아아 아름다워 세상 좋은 단어 비유해도 내겐 나 아까워 Got a superpower 가끔 왠지 헐크보다 더 센 완전 강녀 Woman power TBS도 가끔 나왔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여자 Woo, That's my mama 자랑하는 거 아니야 이건 명백한 사실 누가 봐도 인정해 저 잘도 봐봐 맞지 봤지 우리 엄마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My love My mom yeah. 지금처럼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모든 걸 포기하고 울고 싶을 때 엄마 품속 이제 내가 꽉가 넣어줄게 시작이란 걸 알아 지금 당장 비싼 시계 사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약속이 약속이 최고의 시간 약속이 약속이 선물하지 나 미안할 필요 없어 고마워 맘 이번 주말에 뭐해 우리 맥주 먹자 지금처럼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모든 걸 포기하고 울고 싶을 때 혼자가 서도 내 편 다음 생에서도 내 편 해준다고 약속해줘 넌 다음 생 그 다음 생 그 다 다음 생에도 엄마 따를 거야 평생 ever ever forever 같은 마음인 걸 나도 그렇단 걸 영원히 하나뿐인 You're my girl 이제 보이기 시작해 달리다 보니 엄마 신경 못 써 미안해 뒤돌아보니 알 것 같아 엄마 내 뒤에 서서 내가 넘어지지만 않기를 바래 매일 밤 기도해 나를 위해서 애써주던 넌 말 몰랐어 무관심했던 내게는 웃으면서 내밀어주는 내 편 고마워 그 모습 잊지 않고 맘속에 새겨 지금처럼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모든 걸 포기하고 울고 싶을 때 한양 우편함에 도착한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경영대생입니다.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 카리스마가 넘치고 기싸움에도 전혀 밀리지 않는 언니들에게 완전히 fall in love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에서는 저를 물두보라고 놀리기도 해요. 그만큼 유리 멘탈을 가지고 있고 물렁하게 생겼다는 말이죠. 또 처음 보는 사람들도 저를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고요? 저의 두 번째 별명이 도쟁이 자석이다 라고 말하면 감이 오시나요? 맞아요. 저는 길을 걸어 다닐 때면 이틀에 한 번꼴로 도쟁이들에게 잡히곤 합니다. 도쟁이뿐이 아니라 온갖 이상한 사람들과 한 번씩은 만나본 것 같아요. 저도 기가 세고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누가 봐도 내가 좀 튀겨주잖아. Right. 둘째 가라면 이 몸이 서럽잖아. Right. 넌 뒤를 따라오지만 난 앞만 보고 지쳐세. 네가 앉은 테이블 위를 뛰어다녀. I don't care. 넌 들이면 감당 못해. I'm hot hot hot hot fire. 뒤집어지기 전에 제발 누가 날 좀 말려. 그만 너 스컬 치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꼼꼼히 살피고 지금의 8시 약속 시간은 8시 반 도도한 걸음으로 나선 이 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내가 봐도 내가 좀 끝내주잖아. Right. 네가 날아도 이 몸이 부럽잖아. Right. 남자들은 날 돌아보고 여자들은 따라해. 내가 앉은 이 자리를 매일 넘봐 피곤해. 순수인 작품 만장는 어디 버디 한 테야. 나 빨아빠진 타이어 쳐다보기 좋게 차이야. 비교도 난 거부해 이건 겸손한 얘기 가치를 논하자면 난 billion dollar baby 뭘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알아봐 아무나 잡고 물어봐 누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나보다 더 잘 나가 No no no no 나나나나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No no no no 나나나나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No no no no 나나나나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한양우편함 세 번째 사연은 경영도의 물두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하구분께서 사연을 신청해 주실 때 경영대 물두부라는 아이디로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아이디와는 다르게 프로필 사진이 세상에서 가장 힙해 보이는 제이지로 되어 있어 재밌었던 기억이 나네요. 답변을 해드리기 전에 하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꼭 기가 세 보여야 하는 걸까요? 물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분위기, 풍기는 분위기는 모두 달라요. 하지만 세 보이는 사람은 강한 사람, 순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면이 정말 단단한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여유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부드럽게 웃으면서 누구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저는 정말 센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그리고 물렁하게 생겼다는 말, 저도 이 말을 참 많이도 들어봤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귀엽게 생겼다는 말과 같은 의미 아닐까요? 너무 자뻑 같다고요? 뭐 어때요?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윤하, 비밀번호 486. 한 시간 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하게 널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아. 100번을 넘게 사랑한다. 인생을 살면서 모든 순간이 아름다울 순 없다. 순간순간이 아주 가끔 아름다울 뿐이다. 우린 그 순간들을 이어서 별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삶이 모두 대낮처럼 밝을 수 없고 약간의 별빛만 있다면 우리는 그 별빛들로 별자리를 만들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희미하지만 검은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을 찾고 잊고 이야기를 만드는 시간을 드려야 한다. 이 책에서 언급된 장소는 나를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공간들이다. 그리고 이 책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희미한 별빛들을 연결해 나만의 별자리를 만들려는 시도다. 내가 지나온 골목과 집은 내가 주인이 아니어도 나에게만 반짝이는 빛이 있다. 당신의 별자리는 무엇인가? 유현준, 당신의 별자리는 무엇인가요? 마이클 잭슨, 러브 네버 펠트 소 굿. 내면의 아름다움, 최근 들어 사회에서 더욱더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아마 내면보다 얼굴이 예뻐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학우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I Feel Pretty라는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영화 I Feel Pretty는 평소 자신감이 없었던 주인공이 특정 사건을 겪은 이후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자존감으로 꽉 채워진 당당한 사람이 저렇게 매력적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사연자분께서도 더 센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스스로의 자신감도 올라가고 흘러넘치는 자존감에 많은 사람이 매력을 느끼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보람, 예뻐졌다. 얇은 치마 스키니 상관없어 이젠 입을 수 있어 했었지. 목소리 안에서 몰아볼 뻔했어 이미 훌륭했지만 이렇게 여신이 될 줄이야 무리한 보람인데 너무 비인간적인 건 아닌 뒤부터 딴 공간 좀 골치 아프겠다 Say hello to your band 세 번째 한양 우편함 시간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학우분들께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한양 우편함에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한양 우편함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이지원, 기술의 성예은, 그리고 저는 이가은이었습니다. UBS